남조선 인터네트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1일 대전의 각계층 단체 성원들과 시민들이 3.1 민봉기 98돌을 계기로 항의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의 촛불투쟁은 3.1봉기와 4.19봉기,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6월 항쟁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면서 민중의 새봄, 평화의 새봄, 통일의 새봄이 올 때까지 촛불을 놓지 말고 싸워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